기타 치면서 노래하며 나만 홀로 힘도 없이 불어라 바람 굴러라 낙엽아 이 밤이 끝나도록 불어라 바람 불러라 낙엽아 이 밤이 끝나도록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기다리는 님도 없이 기타 치면서 노래하며 나만 홀로 님도 없이 불어라 바람 굴러라 낙엽아 이 밤이 끝나도록 불어라 바람 굴러라 낙엽아 이 밤이 끝나도록 불어라 바람 불러라 낙엽아 이 밤이 끝나도록